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우리가 아버지를 찾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2018년 한 해를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8년도에 저희들이 나가야 할 땅, 차지할 땅이 하나님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땅은 아버지가 돌보아 주시는 땅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버지가 그 눈이 그 항상 그 위에 있다고 하신 땅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고 오직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오직 아버지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원 생명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김 목사님의 늘 건강을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아멘으로 잘 화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셀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셀리들이 황홀한 평신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군사로서 건강한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2018년에 하나님이 주신 행동이 동행이라는 그 목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요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동해동에 정말 나이 드신 파지를 줍고 다니시는 어른들 정말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동해동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아버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드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2018년 시작했고 또 오늘은 또 복된 또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미가서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는데요. 첫 번째 계시의 부분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계시의 부분이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계시 부분은요, The Second Oracle, 그 큰 제목이 뭐냐면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기소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미래 희망이다 라는 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계시의 첫 번째 시간으로 마이카 chapter 3 verse 1 to 8, 미가서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혹은 기소, 기소라고 하는 제가 처음에 법정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 이렇게 건다, 뭐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의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그들을 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 대한 기소 부분으로 우리 미가서 3장 우리 말씀은 앞에 있습니다. 3장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부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언자들아, 너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그 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정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순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의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너의 죄를 부짓고 이스라엘에게 너의 범죄를 부짓을 용기를 주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표시가 없지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내라고 하는 부분에 미가가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기 위해서 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때 이거는 미가의 말입니다. 미가가 말합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그러면 정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너희는 내 백성을 산 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봐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실제로 사람을 그렇게 잡아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있는 것, 뭐 옷 하나라도 다 벗겨서 빼앗고 거짓된 재판으로 올바른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거짓된 자에게 상을 주고 하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이끌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실어내기 하나도 다 빼들어가니까 결국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집을 빼앗기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시대가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들이 누구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은 그렇게 떵떵거리며 온갖 나쁜 짓을 하지만 너희도 살려달라고 소리칠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살려달라고 해도 너희 기도에는 듣지 않으신다. 왜? 그렇게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위기의 순간에만 잠깐 잠깐 기도하면서 도와달라. 또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나는 또 관계가 없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도와달라 도와달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죠. 빨간 색깔로 제가 색깔을 넣은 건 그때 미가가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좀 색깔을 넣었는데요.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굳이 예언자를 꼬집었었냐면 그 당시 예언자만 있지 않았겠죠. 재판관도 있을 것이고 요즘으로 친다면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많은 공무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설령 왕과 재판관은 악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 섬기는 예언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세상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 온전한 말씀을 지키고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너희들의 자기 배 채우기 위하여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잘못된 거짓을 전하고 하였으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예언자가 예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때부터 연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미갑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무엇을 주셨습니까? 용기를 주셨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미가와 예언자나 혹은 백성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떠나간 그 백성들에 대하여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미가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영과 능력을 채워주셨다. 나는 정의감이 있다. 나는 너의 잘못을 꾸짖을 수도 있다. 그 용기가 나에게는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Do you have this kind of courage?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용기가 우리에게 정말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지 않고서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 justice, Hebrew word, mishpat. 히브리 말로는, 성경의 말로는 미슈파트라고 하는데요. 이 정의, 근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저울의 추를 속였느냐 속이지 않았느냐 그 말을 제가 문다고 했었죠. 천국문에 갔을 때. 근데 왜 그걸 묻냐면 이것이 바로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정의라는 이 단어가 참 묘한데요. 물론 우리나라 말로는 설명하려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신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He reigns us or he judges me. That is justice in biblical concept.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재판하신다 그게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말은 성경 안에서는 심판, 재판 혹은 뭐 공의, 법령, 관습, 방식 그런 뜻이 다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정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걸 한 마리로 한다면, 한 단어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정의로우라 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Genesis chapter 1 verse 28 God blessing the man. So we summarized one word that is justice. So it's our commandment. This is our duty.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의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할 때 그것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다니엘 chapter 5 verse 25 to 28. 여러분 요즘 다니엘서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 5장 25에서 28절을 보시게 되면 메네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바르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의를 배우려고 할 때 그때 아주 크게 유익한 말씀 구절이죠. 다니엘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바르신. 이게 어떤 뜻입니까? 아 예, 부형 좀 크게 좀 읽어주십시오. 내내는 하나님이 이미 영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대결은 하나님이 겨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시는 영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원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메네 메네라고 하는 말은 왕의 시대는 끝이 났다. 왕의 시대는 끝이 났다. 대결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당신이 가벼웠다. 그러니까 즉 거짓됐단 말입니다. 왕의 자리가 만약 1kg의 저울에 취해 맞는 자리여야 한다면 왕을 달았는데 그 1kg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죠? 왕의 자질이 없고 왕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르시는 이제 왕이 부족하였으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둘로 쪼개어서 다른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This is justice.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This justice not only for Christians but for the universal.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정의가 아니라 범우주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글자를 벽에 쓰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 해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규칙으로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나라가 결국은 무너집니다. 정의롭지 못한 이들이 결국 그들의 불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을 막 솥에 삶고 이렇게 비유되는 것처럼 압제하고 억압했던 그들도 결국은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도 다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여러분의 삶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저울을 그리고 저울의 추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의 시작은 정직입니다. The start point of justice is honest. 우리가 정의를 배워감에 있어 그 시작은 정직함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거짓이 없는 것,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그저 거짓말하지 않았다, 속이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뜻은 다스리라입니다. 다스리라. 결국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이 없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어느 한 부분이지 그게 전부 다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린 학생들일 수도록 이 정직, 그 정직함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정직함을 굳이 구별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정직함과 사람에 대한 정직함이 있겠죠. 근데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리석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한번 속였는데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진단 말입니다. 어, 괜찮네? 하나님의 것을 좀 도둑질해도 어, 이거 안 맞았네? 괜찮네? 그러니까 그렇게 무덤덤하게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정직함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은 틈이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고 적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함, 그러나 정직함에 머물지 마시고 다스림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정의를 생각하실 때 매네 매네 대결 바르신 아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저 왕도 저울추에 달았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그 저울추에 달아서 나의 무게가 합당한지 나의 무게가 합당하지 않은지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선한 것 그리고 악한 것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Good and evil. 선한 것은 토브라고 하고요. 악한 것은 라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도 여러분 생각하신 것과 거의 같습니다. 선한 것은 좋은 것, 선, 이익, 번영, 복지 그런 뜻이 됩니다. So, biblical concept, good is good and benefit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은 뭐 wicked and bad. 악한 것은 나쁜, 악한, 악한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하다, 악하다도 성경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Good or top is a kind of character belong to God.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에게 속한 속성들과 관계된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선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들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것, 같은 것은 선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늘 말하죠.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선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How can we experience the good of God?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아, 물론 말씀을 통하지만요.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하심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함을 받은 우리는 악하게 삽니까? 선하게 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 아멘. Grace is charis in Bible. So when we receive the grace from God, then we will do something that is charisma, charismatic.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은사를 펼치게 되는데, 은혜를 받고 은사를 나눈다. 그것이 바로 선함을 받고 선함을 나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악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속성들이 악한 것입니다. 꼭 뭐 마귀 사탄만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악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가보셔도요, 뭐 무나 배추 하나를 사도 이게 뭐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붙인다면 1번짜리 2번, 3번, 4번, 10번짜리 배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디쯤에서 쫙 끊어서 이거는 사는 거고 이건 나쁜 거고, 물론 뭐 무나 배추는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좋은 거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칼로 자르듯이 확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깝고 가까운 것이 더 많은 선함을 가지고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들이 악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중간쯤 위치하게 되면 아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판단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 물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중간쯤에 머물면 정말 이도 저도 아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의와 선함을 사모하기 위해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가까운 쪽으로 점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됩니다. 가랑비에도 옷이 젖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까이 나가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어느새 우리가 그 선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과 가까운 것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세상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요, 약속이 있는 것이죠. 뭐 파란불에 가고 빨간불에 서고, 근데 사실 그 기본된 약속만 지켜도 사고가 안 나거든요. 언제가 문제죠? 늘 노란불이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내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빨간불에 지나가는 거야.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잘못된 거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사실 이 중간쯤 위치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게 하면 나쁜 건 아닌데,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기도 하고,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가 살았던 시대가, 구약에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참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북쪽에는 열 부족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두 부족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근데 북쪽의 그 열 지파가 멸망당하고, 따져보면 같은 동포 아닙니까? 근데 다 이렇게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겨우 탈출하여 넘어왔던 사람들 때문에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의 인구가 급증하여 갑자기 4배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먹을 게 있습니까? 입을 건 있습니까? 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라를 다스리고 이끄는 지도자들이 올바르고 똑바라도 그래도 힘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겪고 계속 이 피난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도자가 정직하고 올바라도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끌고 지도자라는 그들이 악하고 도리어 백성들을 핍박하고 채 있지도 못하는 그 집을 빼앗고 포도원을 취하고 거짓으로 판결하고 뒤로 뇌물을 받아서 옳은 사람에게 죄를 내리고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한다고는 예언자들조차도 나한테 뭘 갖다 바치나 그러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주면 평화다라고 얘기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주다라고 그 시대를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믿음도 타락하였고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도 타락하였고 국민들은 전쟁을 막 겪어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몸과 마음이 피폐했습니까? 바로 그 시대, 그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미가를 통하여 정의와 선함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은 또한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당장 전쟁을 막 겪진 않았지만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하루도 마치 전쟁 같은 하루로 힘겹게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과 여건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희망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하루하루가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시작해야 할, 무엇인가 시작되어야 될 그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갈 통해 외치게 하셨던 것이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선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기도하며 외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듣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정의로움과 한결같이 선함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2018년 이제 막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그것이죠. 행동이 동행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더 잘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끝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시간에 오늘 우리 이향기 모매님 우리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다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